이 시간에는 노래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불후의 고전적 명자 조국광복의 10대 강연가. 으로 들으실 노래는 광복의 길 찾는다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존사의 뇨문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이. 장군님께 다짐 맹세를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